잊지 말자고 눈물을 흘려주던 내가 돌아져 갈 줄이야. 이토록 바보처럼 버림받은 내 청춘, 사랑이 연극이냐 장난이드냐. 비겁하게 맹서만 두고 가느냐. 사랑이 희극이냐 비극이드냐. 비겁하게 맹서만 두고 가느냐.